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말이 다시는 막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의 감이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설교를 할까 좀 생각해 보다가 문득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아,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차를 타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이 됐는데 그 도장을 잘못 찍어갖고 그 연대 보증이 돼서 한 28억인가요? 그런 것을 그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이자가 또 늘고 늘어서 그 법적 싸움을 한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서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점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통해서 그 점을 보는 그런 점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곱 개가 나간다. 일곱 개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일곱 개가 나가게 돼 있다. 이 일을 꼭그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결을 봐라. 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뭐 일곱 개 비슷하게 한 8천만 원이 들어서 그 모든 일이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보증을 쓰지 말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함부로 그 어떤 보증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경제적인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관념, 지혜, 또한 그런 열심도 또한 우리가 잘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이 뭐냐면은 저도 다 읽지 못했지만 그주 내용이 너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또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죠. 너의 삶의 기독교 세계관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삶과 모든 전 인격적으로 그 모든 말씀이 너가 하나가 되었다면 어떻게 정치, 과학, 그리고 또그 모든 삶의 모든 문화의 영역 가운데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소리 같이 들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의 세계를 보면, 과학이나 또 정치 같은 데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무슨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정치에 열심히 하는 것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신 차려. 뭐 무슨 기독교인이 무슨 그렇게 정치에 참여해. 또 무슨 또 과학을 그 진화론과 또 창조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과학의 영역이야. 종교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해갖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험들과 연구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죽었을 때그 영혼이 분리되면서 자기가 수술한 장면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평생을 그 눈을 볼수 없는 그런 소경이었었는데 갑자기 영혼이 분리되면서 그 모든 광경들을 다 진짜 정확하게 보는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그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영혼이 분리돼서 그것을 올라가서 그것을 그 자세히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유물론자들은, 그 물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은, 이거는 너희들은 너의 영역이야. 우리랑 틀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과학에도 또 그런 정치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치, 문화,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정신, 말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에, 또한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이 있다면, 동성애, 하나님의 그 죄라는 것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그 동성애의 그 법에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든 정치 가운데 도덕성,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런 부분이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그리스도인 중에 정치가가 있었고, 그 정치가의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해서 많은 부패들을 없앴습니다. 그 후에 그 영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3만 달러, 5만 달러로 그 정확한 그 계속 얼마인지 모르는데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경제적인 그 발전 한 발짝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부패, 정치의 부패, 그런 도덕성의 상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천만에 800만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의 영역에 또 과학의 영역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의 모든 바탕이 다 사기인 것이 그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헤겔의 배아 사진이 다 사기로 그려졌고, 뭐 크로마뇽인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기로 판명됐습니다. 한두 개가 사기로 판명된 게 아닙니다. 그 사기의 자료를 가지고 그 재판을 벌여서 그 재판의 결과가 이겨왔고 그것이 더 진화론이 그 강화된 것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 진화론은 너는 종교 영역이야, 우리 침범하지 마 하면서 그 진화론의 그 교과서를 가리키고 또 그 진화론이 맞지 않는 과학적인 증거와 많은 그런 현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도 지금은 미국에서는 그 이제는 진화론만 가리킬 것이 아니라 그 진화론에 반대되는 그런 부분도 가리켜라, 이렇게 이제는 점점 진화론의 그 잘못된 부분이 너무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교과서의 헤겔의 배아 사진이 사기라고 판명됐고 그 논문에 나왔는데도 무려 한 500년인가요? 그렇게 그걸 썼습니다. 이런 이거 종교와 그런 뭐 과학은 분리돼 있다 하면서 그런 이론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애들에게 진화론 거짓된 사기로 판명된 그런 기초 위에 쓴 과학 같지도 않는 아직 증명되지도 않는 그 가설을 과학인 양 다 증명된 것처럼 이것이 받아들여야 지성인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기하게도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많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아니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속임수 가운데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헤겔의 그 배아 사진을 통해서 몇 개월 후부터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그 낙태가 인정받는 사례가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낙태에서 몇만 명, 진짜 그 진화론의 영향으로 죽은 숫자만 따져도 거의 어떻게 한 몇억 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영혼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갈 과학의 영역이야, 종교의 영역이야, 이렇게 지나갈 그런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제대로 말하며 제대로 전파하며 제대로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멸망과 살인과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파수꾼아, 너가 그 나팔을 불며 너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죽을 것이다 말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지만은 너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죽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의 군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그 고린도전서 그 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그 나눠봅시다. 보십시오. 그분이 그 신기하다, 그 다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것을 딱 곰곰이 들으면서 이런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저한테 간증했던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외할머니, 그 옛날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근데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적에 그 늦게 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적에 늦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낳으면 죽고, 애를 낳으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 어쩌하다 보니까 그 악한 신, 그런 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빨간 것이 갑자기 쑥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거, 또 집안이 그가 보니까는 아, 이 사람 사고 나겠구나, 죽겠구나, 그렇게 말을 못하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겠구려 하면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박집사라고 지금 그 유튜브에서 보면 그도 뭐 딱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아, 아기를 가졌구나, 아, 무슨 일이 있구나 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그 되게 그런 무녀, 옛날에 무녀는 천대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삶이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을 떼낼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 나가서 그 전도하는 자가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은 떨어진다, 악한 영들은 떠나간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이 또 저에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악한 영과 그 활동이 있습니다. 그 아더 핑크 개혁주의의 그 설교자로서 유명한 아더 핑크의 그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귀신들림과 점술, 강신술의 페이지 14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의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회심하기 전 탁월한 영매였다. 훗날 그는 회심하고 거듭나면서 자신의 의사소통했던 영혼들과 다른 영매들이 부르는 모든 영혼들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아닌 바로 악한 영들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그런 자신의 체험들을 유명한 그의 월간지인 성경연구와 그의 몇 권의 책들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그의 진술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안 머레이가 집필한 아더 핑크의 전기를 참조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박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 제사를 드린 데 가보면 그 귀신 들렸을 때는 그 죽은 자의 그 영혼들, 그 조상의 영혼들이 와서 먹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그 영환이 눈이 떠서 보니까 악한 영의 활동들, 그 속임수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보고 무조건 들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도하며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되게 오래됐죠. 한 5년, 10년 전인데 그 전쟁이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왜 그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들과 하나님과의 대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활동과 또 그것들을 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한 바로서는 마귀의 활동, 마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이상하게 해외에서 오고 또 누가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전쟁 일어난다, 뭐 한다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전쟁이 이렇게 나지 않게 달라고 또 평화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됐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면 잘못하면 귀신의 가르침, 악한 영의 가르침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그 영적인 은사, 뭐 투시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한 것을 보면 사단의 사자요. 영혼을 사욕하고 영혼을 사로잡는 그 영혼을 그 파괴시키는 마귀의 개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간들을 저는 많이 어떻게 보면 체험했다고 해야 될까요? 봤습니다.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깃던 무기, 칼이 주어졌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은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성령으로 은사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요 또 너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유, 특별한 은사, 우리는 거기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병고침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것, 이적을 보고 자기 배를 부르러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향하여 너희가 나를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와라. 너희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 사망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마귀에서 너를 꺼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너희를 꺼내요. 마귀의 머리 쳐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롭고 거룩함으로써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표적을 봐라. 많은 제자들이 와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으로 기뻐하느냐?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너희들이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이것을 기뻐하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사를 인정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직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을 전파함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양률이 교회 공동체에게, 또한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 이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처럼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며 그 말씀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자연스럽게 양률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와 설교되는 모든 자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인사를,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참된 교회의 덕과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 돌리며 그 순종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처럼 그 교인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며 교회는 파괴되며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하며 마귀가 틈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어진 것으로서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을 그리고 말씀과 예수가 주가 되신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마지막 심판날에 많이 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안에서 얼마나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줬는지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든 자를 고치며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또한 뭐 투시 인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귀신 하면 무슨 처녀 귀신 막 피를 막 흘리고 희 막 그 막 무덤 속에서 날아다니는 그 죽은 자들의 그 처녀 귀신이나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 부지부식간에 그런 인식들, 유교의 그 영향 가운데 그런 인식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그 본문은 그 본문의 그 따온 그 말씀은 그때 시대에는 조상을 섬기고 귀신 그런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죽은 자를 그런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신들 뭐 그런 바알신이나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김 안에서 뭐 음행도 저지르고 또 그들의 음식을 먹고 나누고 무슨 파티를 벌리고 그런 가운데 막 그런 악 음행과 무슨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그 따와서 신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 율법의 그 모든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성령을 쫓은 자는 궁극적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거룩, 진리의 자연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그런 거룩의 그런 삶, 그런 삶 가운데 이런 모든 율법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겁니다. 그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 십계명의 부분 중에 그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조상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또 부분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귀신이라고 그 번역을 한 것이지 정확한 번역은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적으로 원문적으로 살펴봐도 이거는 그런 마귀에 속한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 조상의 어를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어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낳아주는 조상, 그 조상의 뿌리와 터 안에서 부유해지고 먹고 그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제사는 우상 숭배였고 그 유교에서 나온 그런 조상의 어를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 정신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이 무속신앙과 연합이 되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무속신앙화 되는 가운데 그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패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배워야 될 좋은 부분들, 조상의 어를 기억하고 그들의 바탕 안에서 우리가 세워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정신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가족 간에 돕는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친척 어디까지 그 가난하게 살거나 잘못됐을 경우는 돕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이웃을 도와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너 먼저 믿음의 사람부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을 버린 자는 그 불신자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또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 아내, 아들 그들을 보살피고 여호와의 열매로서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넉넉함을 부어주면 친척들 또 친척까지 또 하나님의 부유한 가운데 세워지면 더 나아가 자기 민족과 이웃들 그 다음에 이방인과 더 나아가 그런 세력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준 것들의 정신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도서관부터 생깁니다. 책을 읽게 하고 그 역사를 알게 하고 그런 정신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나오면 우리는 한 2, 3천이 빚을 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갖고 친척들과 돈을 모아줘갖고 대학교를 딱 나오면 거의 1억이 돈이 모아져서 그가 새 삶의 터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강성화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저는 기독교적인 정신이며 또한 그런 구약의 율법과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정신이 바탕이 가정과 그 삶에 잘 녹아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런 가정과 이웃,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쉽게 된 거라고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 하나하나가 실천되고 말씀이 하나하나 실천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면 복 생각하면 무슨 천억, 백억, 로또가 붙었다. 뭐 환상에 뭐가 나와갖고 뭐 삼삼을 캤다. 이건 복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들, 곧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축복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의 결과를 보고 말씀이 하나 되는 것과 그 자체의 그 진정한 축복은 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과 본질적인 복을 놓쳐버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점장이가 말한 것이 그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과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 아더 핑크의 간증과 또한 박 집사님의 그 간증과 또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며 마귀의 꾀인 것입니다. 점집에 가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점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한 거지를 그 화려하게 입히고 그 앞에 나가서 글자를 날일자를 딱 썼다고 합니다. 아 날일자 아니라 일자를 딱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당신은 거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지? 그래서 왕이 좀 초라하게 있고 또 날일자를 일자를 딱 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악한 신에 들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이름을 써서 뭐 맞추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점을 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하수 정도나 뭐 그냥 재미 정도라 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막 귀신 들리고 신 들리면 뭐 칼날에서 막 뛰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런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힘을 갖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과 그런 미혹시키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그 옛날 그 마술사도 모세 시대에 물이 피가 되게 했고 또 막대기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쫓아있습니다. 흉내내고 마귀도 그만한 힘이 있고 미혹을 시킵니다. 이적과 거짓 표적과 거짓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짓 이적과 표적 가운데 소가 그 악한 그런 옛날에 박태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선이 갑자기 바구니를 확 던졌더니 바구니 속에 뱀들이 쫙 모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믿었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안진뱅이가 메트럭이 왔는데 다 나서 나갔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만한 이적과 표적. 뭐 처음부터 마귀의 사람인지 중간에 변했는지 그 아내가 죽고 나서 변질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적과 표적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능력과 전지전능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짓 표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 십자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는 어떤 그런 그 죽은 자의 사회에 영향을 주장하는데, 베레아나 그런 이단에서는 여기서 따는 그런 것은 귀신, 그런 유교에서 말하는 그 처녀 귀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 바알신,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 조상을 숭배했던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 바알신이나 그런 것을 따왔던 그런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배경과 그 뜻을 바로 알고, 또 원문상에서 귀신은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래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인 것들이 더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또 체험적으로도 뭐 많이 봤다 들었다 얘기하는데, 체험적인 것도 또 아더 핑크나 또 박집사님 같은 경우 또 그런 체험적인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것은 말씀 안에서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악한 천사들이 활동이 아닌가, 그것이 더 말씀적이고 더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악한 신의 찾아가 내가 예수 믿습니까? 뭐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구나, 아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 뭐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갖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암튼 한번 알아봐라, 맞춰봐라,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망년된 짓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근거 안에서 말씀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말씀의 그 근거와 그 견고한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을 희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말씀의 든든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과 확증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면 우리의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찾아가서 묻고 더러운 자에게, 그런 악한 신에게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까? 물론 저와 대화 나눴던 분은 그냥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로서 점집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운명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정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나 그에게는 하나님, 그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함과 진리의 말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붙들며 또한 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었나니 너와 예수 이름은 내가 내 앞에 나왔을 때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니 성령을 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좋은 것, 하나님과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 잠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본 유대인의 그 삶도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천국은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조상을 어를 기르는 그런 제사들을 무속신앙과 하나 되어 그런 신격화하며 그런 부분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어른 기억하며 좋은 것은 살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십시오. 과학의 영역에, 정치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데, 요새 일주일 동안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또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무슨 동이 있고, 무슨 전도 특공대, 무슨 VIP, 100명, 그 다음에 무슨 뭐 지역, 그 다음에 뭐 550 얼마 내라, 뭐 3천 얼마 내라,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100명이 유통하는 10%를 떼주고, 뭘 떼주고, 이렇게 쫙 그런 것들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아, 참, 교회 개척이 힘들구나. 이런 많은 유혹에 받겠구나.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참으로 비참합니다. 10년 동안 교인이 10명 되기도 힘듭니다. 그런 교회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냥 거의 99%가 제가 워낙 개척교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비참하며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다단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생활에 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준비와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죄성과 습관은 뭐 그건 뭐 뒤처진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의 그런 문자들이 막 날라옵니다. 곰곰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 무슨 주식 500주를 준다는 뭐 거의 뭐 비즈니스 선교, 제가 바라는 비즈니스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거는 그 갈릴리 지역, 조그만 지역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단 12명, 그 뭐 70명의 전도자를 보내고 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120명이 남아서 성령이 부어진 바 되며 또한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예루살렘이 모이기만 힘쓰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회파하여 전 세계에 퍼지게 했고 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헬라 문화권 안에서 복음이 잘 증거되게 했으며 또 그 하나님이 택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최고의 전략가시며 최고로 잘 가르친 그 선생께서 하신 일이 단 12명을 그 교육학적으로 가르친 그 시간을 따져보면 무려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성령이 감동하고 베드로가 많은 그 실수하고 또 환상 가운데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잘못된 부분들 또 얘기해주고 그걸 고쳐주고 그런 과정들이 또한 사도행전에 또 보이지 않습니까? 10년을 배워도 수제자인데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전도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기업가식으로 사람들 돈으로 모아서 전도하고 뭐 차주고 어느 정도는 그게 본질이 바탕이 된다면은 그런 전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바탕이 없이 전술만 화려한다면 이건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또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돼봤자 신천지같이 그 모양 그 꼴일 것입니다. 사람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폭력과 돈, 그 다음에 거짓,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양육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들어도 또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적은 능력으로 너가 충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정도로 가길 원합니다. 보십시오. 12명은 10년을 기른 겁니다. 그래도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와서 최고의 전략가, 최고의 전술가, 최고의 교사인 예수님이 와서 단 12명을 10년을 가르친 겁니다. 교육학적으로 따지자면. 다른 데 안 가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을 만드는데 10년, 20명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붕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아는 자. 거기에 집중하는 양육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 선교 전략으로 당연히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도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바탕, 물질적인 바탕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괜찮습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전 나라를 뒤집어 풉니다. 절대로 숫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지도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복을 줘도 복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기다립니다. 안 달합니다. 한번 복을 주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몇 조 몇 백 전 나라가 움직입니다. 한 사람 세울 때 그에게 역사는 물질과 물권과 인권과 영권은 넘쳐릅니다.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히 기도하십시오. 복을 주세요. 날 써주세요. 그럼 하나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연단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만한 그릇이 될 각오를 하십시오. 복을 줘도 조윤기 목사님 꼴됩니다. 넘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좋아했던 전병호 목사님도 안타깝지만은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다시 세워주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 안달입니다. 문제는 복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가 부유한 것은 죄인이다. 은사를 줬더니 쥐새끼 노릇이나 하며 마귀의 그런 영혼을 사냥하는 개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기치고 속이고 영적인 조작까지 합니다. 단체로 모아서 서로 은사받은 사람끼리 당을 짓는다. 당을 그 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든 것이, 그 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의 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연합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어 나가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 듣는 모든 자들이 이런 참된 축복 안에 거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을 쫓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 너가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기억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점을 치거나 또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요, 혹 아무 감동과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다른 것을 찾다가 귀신의 가르침과 그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 앞에서 눈물과 회개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만 바라보며 그 말씀의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 다른 점집, 다른 것들을 찾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어둠 속에 비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노은이 형님. 선포하십시다 노은이 형님. 할렐루야. 저희 서울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하나님 왕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두 손 높이 내시고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